남조선 인터넷 신문 민족일보가 19일 위험한 핵전쟁 연습을 당장 중지할 것을 미제와 남조선 괴뢰 호전광들에게 요구하는 사설을 실었습니다. 신문은 사설에서 평화보장은 조선민족의 한결같은 소원이라고 하면서 조선반도의 평화보장을 위해 필요한 것은 사드배치나 전쟁연습이 아니라 미군 철수와 북미 평화협정 체결이라고 강조했습니다.